데이지 U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H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못 가셔서 섭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권하인 기자와 김경주 엔지니어 그리고 저 성재훈이 준비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재미있는 보도 라디오를요. 우리 앞으로 매주 월요일 딱딱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와 함께 저 멀리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리우로 출발! 여러분은 리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리우 올림픽? 브라질의 삼바 축제? 사실 리우데자네이루를 넘어 브라질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입니다. 이 석상의 정식 명칭은 구세주 그리스도상인데요. 그 높이만 무려 30m. 그리스도가 벌리고 있는 양팔의 길이는 28m에 그 무게만 무려 635톤 규모로 매우 거대합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예수상이라고요. 게다가 이 석상은 석상 자체만 큰 게 아니라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산 정상 위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리우 시내는 물론 코파카바나 해안이나 이파네마 해변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석상도 보고 전망도 즐기기 위해 연간 약 18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브라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관광 명소죠. 이 석상은 1921년 리우데자네이루 대교구에서 추진해 만들어졌는데요. 1922년부터 1931년까지 9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브라질의 국경일인 10월 12일 성모 마리아의 날에 재막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조각상 내부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이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 성당은 2006년에 석상을 추가로 개조해 만들어진 겁니다. 리우 시내에서 이 예수상까지 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아요. 먼저 시내에서 트램역까지 간 후에 왕복 기차표와 입장료를 다 해서 36레알을 내면 20분 안에 뚝딱 도착! 이 예수상,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아주 멋지게 등장하고 여러 브라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상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한 나라인데요. 오죽하면 예수상 등 뒤로 있는 빈민가는 예수조차 등진 곳이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예수조차 등진 곳이지만 아름다움만은 등지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리우의 유명한 빈민촌, 라파에 위치한 셀라론 계단을 가보지 않을 수 없겠죠. 리우를 갔는데 셀라론 계단을 가지 않았다면 리우를 잘못 다녀오신 겁니다. 셀라론 계단은 칠레 예술가인 호르헤 셀라론이 1990년부터 2013년 사망하기 전까지 세라믹 타일을 붙여서 만든 계단입니다. 셀라론은 1947년 태어나 50개국을 여행하며 살았던 자유로운 화가인데요. 그러다 리우에 정착하게 됐고 빈민가 지역에 있는 허물어진 계단에 타일로 하나 둘씩 이어붙이기 시작한 게 지금의 셀라론 계단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폐기물 더미에서 수거한 타일을 이어붙이다가 이후엔 방문객들의 기부로 아름다운 타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지금 가보면 느끼시겠지만 알록달록 예쁜 세라믹 타일들이 마을 전체에 촘촘하게 붙어져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타일로 한 땀 한 땀 글씨를 새길 때마다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살짝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모양이 제각기 다른 타일들이 하나의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되는 점도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듯 셀라론 계단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빈민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브라질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곳에서 강도를 만나 소지품을 모두 뺏겼다는 슬픈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실 때는 웬만하면 우버와 같은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리우 여행의 시작을 멋진 예수상으로, 리우 여행의 끝은 아름다운 셀라론 계단으로, 그리고 종종 그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까지 완벽히 즐기셨다면 여러분, 리우는 충분히 즐기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여행 어떠셨나요? 여기서 행복을 좀 찾으셨나요? 남미 하면 떠오르는 정열적인 모습 외에 시원하고 아름다운 또 다른 남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코로나19가 끝나고 하루빨리 속 편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가장 먼저 저희가 오늘 소개한 리우의 예수상과 셀라론 계단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추천해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3월 7일 월요일 리우에서 행복을 찾은 저는 성재훈이었고요. 권하인 기자와 김경주 엔지니어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UBS